가슴만 두근두근 뛰다가 놓쳐버렸어. 내 곁을 빙빙 맴돌다 바람처럼 비켜가버린 절 모르고 놓쳐버린 그 사랑이 너무 속상해. 내 욕심 다 버렸어, 내 욕심 다 버렸어. 눈높이도 더 내렸어, 눈높이도 더 내렸어. 더 이상은 바보처럼 난 후회하지 않을래. 삼세 번째 내게 다시 기회가 왔어. 놓지 않고 꼭 잡을 거야. 필요 없어.